경의하는 김종훈 원수님께서 조선소년단 제8차 대회에서 하신 연설, 소년단원들은 사회주의 조국의 참된 아들, 딸, 소년혁명가가 되자의 전문을 10일 네팔 인터넷 잡지 네팔투데이가 게재했습니다. 잡지는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의 영상사진 문헌을 모셨습니다.